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 토론 노동일입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예기치 않은 메르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추경 예산을 편성해 중소기업에게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대책의 효과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만큼 중요한 것이 대기업과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데요.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고용의 88%가량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공감 토론에서는 KBS 1라디오 집중 기획 내수를 살립시다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현 주소와 경쟁력 강화 방안의 기획 대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내수경제 한 축을 지탱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중소기업이 잘 돼서 서민경제와 내수가 살아나려면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토론을 통해 새로운 담론을 만듭니다. KBS 공감토론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은 02-368-1001번부터 1004번까지 넉대의 전화와 유료문자 우물정 973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KBS 공감토론의 시민 논객입니다.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내수경제 한 축인 중소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분은 02-368-1001번부터 1004번까지 넉대 전화 마련되어 있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는 샵 9730, 우물정 9730 문자로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라디오 콩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세계 중소기업 학회장인 가톨릭대 경영학부 김기찬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일신문 김형수 중소기업 전문기자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분 패널 분들께서도 함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평소에 잘 아시는 분들이죠? 네. 예, 오늘 의미 있고 좋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예,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경기는 부진하고 거기다 또 예기치 못한 메르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중소기업들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긴 하지만은 뭐 일반 청취자들께서 체감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중소기업들의 현재 상황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처음 소개해드린 김기찬 교수 말씀해 주시죠. 지금 세계 중소기업 학회장이십니다. 네. 이거 세계적인 학회 같습니다. 네, 1955년도에 설립된 이제 워싱턴에 있는 학회인데요. 네. 한 70개국의 중소기업의 학자, 정책가, 기업인들이 함께하는. 아유, 거기 학회장이면 대단하신데. 좋습니다. 네. 올해 6월 달에 취임하셨다고 들었잖아요. 네, 두바이에서 취임했습니다. 네, 1년 동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우리 그 메르스 사태라는 것이 이제 중소기업에 주는 가장 그 심각한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구조적으로 이 내수시장 의존도가 높습니다. 한 90% 정도를 내수시장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사실 네. 이 내수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5천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내는 시장이 하나 있고요. 또 1,500만 명의 관광객이 만들어내는 이 인바운드 글로벌 시장이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1,500만 명의 이 외국 관광객들이 만들어내는 이 시장이 스톱되면서 예. 특히 그 여러분 명동이라든지 또는 소상공인들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예, 예. 또 한 부분은 이제 5천만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내수시장의 위축. 뭐 이래 두 가지가 구조적인 중소기업의 내수시장 의존도와 합쳐지면서 지금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특히 이제 뭐 정말 메르스 사태가 관광객도 국민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네. 네, 그래서 네.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우리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께서는 중소기업의 그 어려움을 살피라 뭐 그런 직위를 하시는 거죠? 예, 옴부즈만은 예.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과 예. 그다음에 현장 애로 해소를 담당하고 있는 예. 정부기관입니다. 예, 예, 그런 쪽에서 좀 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번에 메르스 사태가 왔을 때 조금 전에 우리 김기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로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자영업자들이 보통 운영하는 그 업종이 식음료 도소매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다음에 관광도 안 하고 여가 활동도 안 하다 보니까 자연히 내수부진을 겪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 원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고정비예요. 그러니까 뭐 임대료라든가 네. 인건비 같은 겁니다. 근데 이 메르스가 왔다고 그래서 금방 인건비가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도 없으니까 고정비는 계속 발생하는데 사실은 매출이 오르지 않으니까 고통이 굉장히 심한 것이 그렇죠. 이건 메르스 네네. 사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우리 저 중소기업 연구원 김세종 원장께서는 네.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시니까 네. 어떤 뭐 학문적인 차원에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뭐 이제 과거의 어떤 경험치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사스라든가 그 신종플루 같은 그런 그 유사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경기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렸더라는 거죠. 네. 중국도 그렇고 중남미 국가들의 이제 그 신종플루 사건 때도 한 3개월 정도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막 정상적으로 좀 해결이 된다면은 적어도 한 3개월. 5월 달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발병해서 6월 달 7, 8, 9, 9월 3, 4분기가 지나야만이 네.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그러니까 뭐 어떻습니까? 현재 중소기업 특히 애로상을 느끼는 부분은 어떤 부분 같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갑자기 이런 샥이 일종의 외부적인 충격이 왔기 때문에 네. 그 충격에 대해서 매출을 감소하는 기업들이 비중이 좀 한 1주 동안에 급격히 늘어났고요. 예. 최근에 통계를 보면은 그런 그 매출 감소 비율의 업체 비중이 조금 좀 개선되고 있다는 게 조금 위안이 되고요. 예. 또 특히 이제 7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소비 활동, 경제 활동이 일어나면서 그 메르스의 충격으로부터 조금 벗어나는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중소유통업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경기 위축이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예.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것도 보면은 지난 6월이 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뭐 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네. 일단 해보는데요. 네. 현재는 어렵다는 말씀이고. 김영수 기자께서는 이게 저 중소기업 전문기자니까 그쪽으로 현장에서 많은 취재를 하셨을 텐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처한 현재 어려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죠. 앞선 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요. 이 최근의 사태는 당장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거였지만 소상공인과 내수기업 그리고 수출 기업이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 소상공인과 내수기업들은 이제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 따라 지난해 세월호 참사, 올해 메르스 이 이어지면서 이 판매 부진이 누적이 됐고요. 예. 이것이 경영 악화로 결과를 빚어낸 거고요.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뭐 엔화 뭐 사태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메르스와 관련돼서는 이제 외국 바이어들이 방한일 연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계약들이 늦춰지거나 아니면 계약에 따른 자기 생산을 하는 과정의 연계가 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면서 나타난 피해들이 사실은 있고요. 그중에 하나를 보면은 이제 용인시에 이제 전자회로를 생산하는 업체 같은데 업체인데 여기는 이제 중국 바이어가 방문을 했다가 네. 연기를 하면서 이제 부도가 난 사례입니다. 아, 네. 이제 중국 바이어가 지난달에 이제 샘플을 가져갔고 이번에는 이제 생산 공장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대량 계약을 이제 하는 거였는데 네. 이미 구두 계약은 다 끝난 거였죠. 그런데 메르스가 발생을 하니까 방안을 일주일 정도 이후에 만나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속이 되니까 아직까지도 방안이 연기가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업체는 한 그 이 수천만 원 가량의 이제 만기험이 6월 말과 7월 초에 네. 돌아갔는데 이제 계약금을 가지고 이게 해결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연기가 되면서 액수가 크지는 않았지만 이로 인해서 보도가 됐고요. 그러면서 최근 이달 초에 기업 회생 절차를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안타까운 현실이 이제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네, 정말 그야말로 뭐 직격탄을 맞은 거네요. 그렇죠. 네, 네, 네. 메르스 사태. 아니, 중국 분들 뭐 별거 아니라는 걸 좀 얘기해서 빨리 오시라 그러지 그렇게.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정부도 뭐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추경을 편성한다고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에게 6,430억 원 규모의 뭐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뭐 추경이 또 편성이 돼봐야 알겠지만 중소기업들에게 실질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평가해 주시면요. 이 추경에서 중소기업 지원책 김기찬 교수부터 먼저. 예,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네. 일단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이런 일시적 위기 때문에 나타난 그 시장 실패를 이제 보완해주는 사실 마중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펌프를 작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마중물이냐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지금 정부가 그리고 아주 시기적으로 저는, 그 긴급성을 인정을 해서 그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시장에 주는 그 시그널 같은 게 굉장히 있습니다. 예. 아, 우리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이런 지원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네. 그 양이 충분하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예. 김문겸 문무주관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추경에서 이 중소기업 지원 규모.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많이 쓴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번에 경영 안정 자금 뭐 6,400억 그 플러스 메르스 뭐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까지 합하면은 약 1.6조 원 정도. 네. 총 그 정도가 나가니까 단기간에 마련한 거 치고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꽤 넉넉하게 정부 입장에서는 주머니를 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사실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자금이라고 하는 건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효성 있게 집행되느냐가 사실은 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거겠죠.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그 메르스 피해 업종이라는 걸 나름대로 이렇게 뭐 지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도소매, 뭐 숙박, 그다음에 관광, 그다음에 뭐 여가 업종, 그래서 문화 업종, 그래서 네. 뭐 이 정부 공연 같은 거 원 플러스 원제도 더하고 이런 데 이제 도와주겠다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속하지 않아도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행사 대행 및 이벤트 하는 소위 마이스 업종이라고 하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컨벤션이 있었다가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직접적으로 취소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그 미리 장소 같은 데는 선지급을 해놓고 굉장한 피해를 얻는데 네. 이런 업체는 그 메르스 피해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아, 안 들어갑니까? 네, 그거는 네. 마이스 업종은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너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불공평하지 않느냐. 네. 이러한 원성도 저희 옴부즈만실에 제기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금액에 뭐 다과를 논할 것도 있겠지만 네. 그보다는 지원 대상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좀 노력을 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게 보다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예. 됩니다. 그 옴부즈만실에서는 어떻게 그런 민원을 받으시면 어떻게 그렇죠?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쓰시나요? 물론 저희들은 그 관계 부처랑 협의를 해서 네. 이런 것들은 고려하라라고 물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즉각적으로 반응하느냐 하는 거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올해는 잘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끝까지 좀 추적을 해서 나중에 네. 결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김세종 원장께서는 네. 이 추경 예산에서 이 중소기업 지원 규모 대상 이런 것도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은 저는 규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적기에 자금이 좀 공급돼서 지금 경영의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그다음에 이 전통시장 상인들 이분들은 사실 금융시장에서조차 좀 외면당하고 있는 계층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은 좀 시급하게 좀 지급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하나지 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아까 그 김영수 기자께서도 이제 말씀이 계셨지만 그동안에 이제 세월호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내수 침체가 좀 장기화된 측면도 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추경을 편성한다면은 그 내수 침체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또 돌파할 수 있는 규모의 추경이 좀 빨리 진행이 돼서 예. 적어도 3, 4분기 이후에는 좀 경기가 반등해서 연말에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조금 더 시름이 좀 덜어질 수 있는 그런 긴급하고 시급한 그 중소기업 대책이 현장에서 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속도가 있습니다.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시고 이게 그러면 융자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뭐 저리로 아니면 예, 그냥 대부분 융자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저 지역 신용보증단 중앙회를 통해서 이제 보증으로 이게 이제 융자를 받을 때 뭐 담보가 좀 부족하거나 예. 신용 여력이 부족한 그런 소상공인들은 이제 그 재단 보증을 통해서 이제 이 보증을 좀 받기 때문에 네. 금융기관을 통해서 좀 대출을 받는데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김영수 기자 보시기에는 이 추경 어떻게 좀 분석해 보셨습니까? 앞선 우리 교수님들하고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네. 다다익선이겠죠. 근데 문제는 사람 병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좀 쉽듯이 예. 그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병이 깊어지면 사실 돈과 시간이 많이 들고요. 특히 주변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기와 규모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 네, 예. 코끼리 비스켓처럼 수준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겠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자금난에 또 봉착할 것이고 예, 예. 이 결국에는 내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경영안전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처방밖에 되지 않는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따라서 이 정부가 혼신을 좀 다해서 내수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예, 예. 금액에 다가올 불 같은 뭐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근본적으로 내수 활성화를 이루어야 한다는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이제 짚어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가장 최근 뉴스가 이제 그 최저임금이 오른 겁니다. 그렇죠? 올해보다 이제 8.1% 오른 6,030원으로 정해졌는데요. 아, 물론 뭐 많은 부분을 그 더 이보다 더 큰 금액을 주장했던 분들에게는 미흡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른 겁니다. 그렇죠? 네. 퍼센트로 따지면 비율로 따지면. 이 중소기업 중앙회는 이제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급 능력에 비해서 높게 책정됐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평가 또 이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파장 중소기업 측면에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수정 원장께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을 토대로 해서 월급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한 126만 원 정도 되고요. 예, 몇 시간이라는 기준입니까? 이게 저 월 주당 40시간. 예, 40시간 정도. 주당 40시간이라서 월급으로 126만 원 정도. 네. 월 이번 인상안이 이제 9만 4천 원 정도 올라는 효과가 있고요. 월급으로 따지면 네. 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전체적으로 좀 환산해 보면 한 34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의 한 18% 정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지 않은 그 근로자들이 이제 이번 인상 안에 혜택을 좀 보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영향권 밖에 있는 기업들도 이제 임금 인상 기대치가 좀 높아져서 네. 이 중소기업의 인상 임금 인상 요구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제 기업인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이제 이런 그 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이 중소기업들이 지급 여력이 과연 따라줄 거냐? 중소기업들이 그 지급 여력을 높이는 방법은 판로가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대기업에서 납품 단가를 올려주거나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경기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판로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 지급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사유 안전망으로 좀 보완하는 노력도 이번에 병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그 최저임금 인상 뭐 더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이게 뭐 소득주도 성장론 그래가지고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 그 가격에서 늘어난 걸 다 쓴다. 저하위계층은. 그래서 소비가 늘어날 거 아니냐. 그럼 결국 내수가 살아날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또 중소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였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철 교수님께서. 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사실 이게 이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면에서 보면 참 좋은 건데요. 예. 과연 그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게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미치는 이제 부담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이게 가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 사실 그 GM 자동차에 세계 167개 공장이 있는데요. 그 GM에서는 세계의 공장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고비용 국가고 제조하기 힘든 나라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예. 드디어 이제 한국은 독일과 같이 아주 고비용 국가로 넘어가면서 고비용 국가이면서 생산성이 낮은 국가 이렇게 지명을 했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은 굉장히 앞으로 제조하기 힘든 나라다 이런 어떤 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최저 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이행 속도라는 게 인상 속도라는 게 문제거든요. 네. 저는 이런 최근에 이런 어떤 흐름을 보면 이런 인상 속도 때문에 우리 기업 제조 기업들의 해외 이탈 이런 게 좀 심각합니다. 특히 여러분 저 군산에 있는 우리 GM 공장에 가 보시면 네. 그 공장 물량들이 독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독일로 갑니까? 예, 독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도나 뭐 이런 데로 가는 네, 게 아니고요. 예. 옛날에는 저 군산에 생산해서 우리 유럽에 수출했는데 네. 오히려 그 물류 비용 같은 걸 고려했더니 오히려 독일에서 생산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네.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저는 어떻게 보면 복지와 어떻게 보면 이 경제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제는 드디어 좀 경제가 좀 우선해야 될 때가 오고 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저성장 국가의 가장 핵심은 저투자가 일어나면서 이 저투자가 이 악순환이 일어날 때 네. 경제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투자가 줄어들고 네, 네. 또 그러면 성장이 좀 그렇죠. 결국 뭐 우리가 이제 경제성장률이 이제 3% 이하로 떨어지면 일본의 1995년도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힘들어지니까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고 네. 투자를 안 하니까 신제품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수요 개척을 못 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게 1995년도에 악순환이 말씀이죠. 일본 네. 악순환이고 갈라파고스와 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국민들이 좀 인식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예를 드신 대기업 GM은 사실 뭐 대기업 아닙니까? 이런 맞습니다. GM 같은 기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지표로 우리 대체로 전 세계적으로 네. 국가별 저비용 고생산성의 국가냐 말하자면 공장을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좋은 국가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예. 대한민국은 그 제조하기 힘든 나라로 악화되는 이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임금 인상 속도를 말씀하시는 임금 겁니까? 임금 인상 속도. 그러면서도 네. 생산성은 굉장히 낮은 나라거든요. 네.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한국은 52%밖에 안 되는 굉장히 노동 생산성이 낮은 나라.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서 나타나는 네. 비용은 올라가면서 생산성은 네. 올라가지 않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뭐 GM이 직접적으로 무슨 뭐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건 그렇죠. 아니지만 그런 임금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그렇죠. 때문에 햄버거 예. 지수처럼 예, 예. 그런 지수로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죠. 김영수 기자께서는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한 것과 중소기업과 관계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 그 최저임금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는 극히 일부에 해당이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대부분 예. 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좀 웃돌고 있고 그렇죠, 사실은 예. 근데 중소기업들이 가장 그 관심을 두거나 굉장히 민감한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네. 생산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고용이 되어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네, 네. 국내 근로자 인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모로 이렇게 반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니 월급 인상을 거부하는 기업에게 누가 자식을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네. 그런 게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더 안 좋게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있습니다. 그런 중소기업은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최저임금 오름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또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고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민감도가 굉장히 커서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소상공인에 대한 영향이 더 크죠. 그렇겠죠. 예. 네, 그러면. 지금 최저임금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비정규직이 많은 거고 예. 거기에 잇따른 어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식당이라든지 각종 서비스 업종에 예.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실 그새 지불 능력이 사실 소상공인 쪽에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에 해결을 한다면은 상당 부 사회적 논란 부분에서 이게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예예. 이번에 최저임금을 인상한 부분과 중소기업과 관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문겸 법무주무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앞에서 주로 문제는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김영수 기자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덧붙일게요. 예예 말씀하시죠. 사실 그 소득주의 성장론은 소득주도 성장 예, 예, 소득주도 예. 성장론은 그 기재부 그 장관 부총리께서도 굉장히 그 앞장서서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사실 그래서 기대가 컸던 예, 거 아닙니까, 하죠? 예, 이게 그냥 액면으로 보면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임금 근로자는 한계 소비 성향이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5,580원 받던 사람이 450원 더 받아가지고 6,030원 된다고 그래서 그 450원을 뭐 어디다 저금하진 않고 예. 뭐 김밥이라도 한 줄 더 사 먹겠죠. 예. 그러니까 바로 이게 소비로 가는 거는 맞습니다. 많은.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거를 부담하는 계층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예. 실제적으로 추가된 8.1%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게 대기업이냐? 아닙니다. 중기업이냐? 중기업도 아니에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그 처음에 이 시장 멘트에서 330만 개의 중소기업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눈을 뜨고 보면요. 예. 10인 이하 기업이 290만 개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이 숫자로 봐서 그렇다는 예. 말씀이죠. 10인 이하 기업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10인 이하, 그다음에 한두 명이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부담한다는 얘기죠. 예. 실제로 부담 여력이 있는 중기업이나 대기업은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고. 그렇죠.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않으니까. 오히려 돈이 더더욱 없어서 한계 상황에 몰린 기업이 지금 이 전체 비용을 감당하게 되는 그냥 액면상으로. 예.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뭐 이 내수를 그 진작시키자 하는 게 액면으로는 굉장히 그 호소력이 있는 것 같지만 예. 실제로 보면은 그걸 내줄 사람은 내줄 여력이 없다는 게 보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돈을 쌓아놓고 투자를 안 한다는 대기업에서 일단 작은 기업으로 돈이 흘러가고 예. 그 돈이 실제로 근로자한테 배분되도록 만드는 그러한 구조를 디자인하기 전에 그냥 덜컥 제일 밑단에 가서 이것만 올리면은 내수가 진작될 것이다. 예. 했지만 사실은 내수가 진작되기 전에 실제로 이 경제 실핏줄 역할을 끝단에 서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먼저 죽어나가게 된다는 그럴 수도 그런 위험 때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예, 그럴 예,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임금 협상할 적에 보면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쪽에서 강력하게 반대한 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 뭐 어차피 이제 최저임금은 좀 올린 거고 그렇죠. 그래도 지금 또 이 저임금 근로자 생각하면 이 정도 올린 걸 또 비판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걸 예. 이제 예를 들어 있습니다. 뭐 대기업의 납품 단가를 좀 현실화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그 이 한계 기업들이 좀 인건비 인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고 한데 어떻게 어떤 해법이 좀 필요한지. 예, 저는 김기찬 교수님부터. 이번 기회에 예. 사실 저는 뭐 이렇게 그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반대하는 쪽은 아닌데요. 예. 다만 이제 저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생산성이라는 단어가 실종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 사실 우리 미국의 제조업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보면 요즘 우리나라는 사실 스마트화, IoT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 스마트 테크놀로지가 앞서가는 나라거든요. 예. 다만 중소기업에 이런 어떤 적용의 혜택을 못 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이런 그 대한민국 이제 더 이상 원가 싸움으로 중국을 앞서갈 수가 없거든요. 예. 이 원가 싸움에서 좀 생산성의 싸움 또는 부가가치와의 싸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는 이런 기회에 동시에 좀 이런 방향성을 유도를 해서 중소기업들이 혁신하도록 하고 예, 예. 이런 쪽에 좀 더 마중물을 더 넣어주고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무작정 돈 지원하는 것보다는 네, 네. 그야말로 IT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네, 네, 뭐 네. 그런 쪽에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네, 네, 그런 네. 말씀이시고 예, 뭐 또 좋은 말씀이시고 김세영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최저임금이 이제 갖는 파급 효과가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근로자들의 임금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차상위에 있는 근로자들의 그 임금 기대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사실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부담을 그렇겠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예, 8.1%가 인상됐다. 예, 이것도 그 정도 인상해달라 예, 예. 요구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이상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업종별로 획일적으로 정하는 게 과연 타당한 거냐, 또 업종별로 지역별로 조금 차등을 두고,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도 생산성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하고 올해 막 들어온 국내에 막 들어온 근로자하고 똑같은 임금을 주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글쎄요, 그건 초기에 그렇죠? 들어온 예. 근로자들은 뭐 한 80%만 주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성이 올라가면 그에 빠져서 임금을 좀 올려주는 현실화 시켜주는 방법 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은 중소기업들의 지급 여력이 떨어지면 외국인 근로자들 일자리도 잃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한번 이번 기회에 할 필요가 있고 예. 지금 1년 단위로 매년 임금을 결정하다 보니까 매년 연례 행사로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렇죠? 네, 예. 차제에 한 2, 3년간 가이드라인을 좀 줘서 기업 스스로 좀 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급 여력이 있는 데는 조금 더 돌려주고 네. 지급 여력이 높으면 이번에 좀 낮춰주고 다음에 좀 올려주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기간을 좀 연장하는 방법이 한번 논의가 될 필요가 있겠다. 네, 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사실은 이제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아도 생활하기 어렵다는 데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 물가가 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통신비, 교육비, 주거비 이런 것들을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네. 생활 물가 수준을 좀 낮추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같은 소득을 가지고도 좀 생활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 앞으로 정책이 좀 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 못지않게 최저임금 가지고도 생활할 수 있는 생활물가 수준을 좀 안정시켜주는 거, 좀 낮춰주는 거 이런 예, 것들도 한번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정말 우리나라 물가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지금. 굉장히 비싼, 거의 세계적으로 뭐 거의 가장 비싼 나라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 김문겸 온부주만께서는 어떤 뭐 이런 지금 말씀하신 지금 대로 업종별로 좀 적용하자 예, 이런 것도 예, 있고 지금 우리 김세정 원장님께서 예. 굉장히 좋은 방안을 좀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충격들을 사회에 오는 충격들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방안을 우리가 마련하자 이렇게 제시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업종별 또는 그 지역별로 왜냐하면 물가 수준이 서울이나 뭐 지방하고 틀리듯이 대도시하고 그 도농 지역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예, 다르죠. 예, 예 다르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 최저임금을 좀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글쎄,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예. 또는 그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10인 이하 기업을 얘기했는데 네. 10인 이하 기업은 그 단번에 뭐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매출액에 따라서 얼만큼 오르고 내린다. 그러니까 올해는 네. 어쩌면 적을지는 몰라도 내년에 더 성장을 하면 좀 더 많이 줄 수 있게 이러한 노사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준다든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중소기업 제조업자들이 그 고통을 받는 부분이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그 비용입니다. 아까 김영수 기자께서도 잠시 말씀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이 우리는 지금 국제노동협약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내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를 차등 없이 사실은 대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인권적인 면이나 이런 것을 볼 적에 뭐 말할 여지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내국인 노동자보다 외국인 노동자한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대개 숙식을 제공해야지 네,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둘째는 생산성이나 이런 게 떨어집니다. 내국인 근로자보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실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쓰면 그 내국인 근로자보다 1.3배 정도 비용이 더 든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용이 절약되는 줄 알았는데. 아, 아니죠. 그렇죠. 사람이 없어서 사실은 쓰는 거거든요. 네, 네, 네. 비용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적에 실제적으로 중소기업한테 도움이 되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외국인들한테 얼마 들어가느냐 이런 걸 좀 감안을 해서 네. 그냥 액면상으로 그 내국인과 외국인을 똑같이 취급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생산성에 맞는 그러한 임금 체계를 우리가 도입하는 게 보다 현실적일 것이고 예. 또 세계 많은 나라가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런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효적인 제도가 예. 아닐까 예.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김민철 교수님 말씀 잠깐 듣고 우리 김영수 기자 말씀 네. 듣겠습니다. 저도 예. 사실 우리 김문겸 우리 원부지만 또는 우리 저 김세정 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예. 다만 이제 저 최저 임금을 어떻게 저 차등 적용하느냐 하는 그 방법상의 문제인데 저는 최저 임금을 올린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예. 사실 생산성을 올릴 중소기업의 생산성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IT 보급률입니다. 스마트 화율인데 대기업이 64% 정도 되는데 중소기업이 32% 정도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 IT 활용률이 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제조 혁신 3.0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마트 화율을 높여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자 이런 운동이고요. 예. 이게 또 싱가포르에서도 굉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스마트화를 하면 정부에서 다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인데 예. 오히려 저는 최저임금을 올린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이런 스마트화에 정책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왜냐하면 예. 이미 한 만 개 정도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스마트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올리겠다 이런 이미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정책간 연대를 높여서 이 그 최저임금도 올려주고 생산성도 올려서 중소기업의 구조적 그 개선도 하는 핵심 예, 예.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역시 뭐 근본적으로는 경쟁력 강화가 가장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네.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예, 김영수 기자께서요. 그 최저임금 인상은 이제 중소기업 중 사업주의 입장에서 볼 거냐 중소기업 근로자 입장에서 볼 거냐 상당히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예, 중소기업 규모별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대기업과의 그 관계가 있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보면 또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 근로자랑 또 격차가 또 사실 존재합니다. 예, 예, 늘 그렇죠. 비교하게 되죠. 예. 예. 그러나 이제 이 중소기업 근로자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사장님이나 대기업 사장님이나 다 같은 사장으로 보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는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인들이 가장 사람과 자본과 기술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를 여쭤보면 대부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로자. 예, 근로자. 예, 예, 예. 그렇겠죠, 예, 정말. 그렇다면 최저임금이라는 부분을 인상하는 데 있어서 많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좋은 근로자들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따라서 그나저나 그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나름 또 임금을 올려줘야 그 기업에 대한 자긍심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 때문에 기술주도 방지도 할 수 있고 이 기업 이 근로자가 오래 있음으로써 생산성도 높아지는 그렇겠죠. 결과를 초래하는 네네. 거거든요. 따라서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이런 부분을 좀 구별을 해서 임금 최저임금 부분이 좀 책정이 됐다고 하는 원장님이나 뭐 원부지부장님이나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약간 비판을 좀 한다면 평소에 잘 될 때 스스로가 올려주는 모습들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려울 때 같이 고통을 감내하자고 했을 때는 많이 많이 벌었을 때 함께 나눔이 있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예,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되겠죠. 예, 예. 예. 그것 자체가 상당히 중소기업 쪽에는 없다고 하는 게 네. 이런 최저임금 인상에서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물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좀 지난해부터 국제유가도 좀 하락세를 보였다는 것이고요. 올해 또 기준금리를 뭐 두 차례나 인하했습니다. 그런 점은 조금 뭐 긍정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중소기업들은 그런 금리나 효과를 어떻게 뭐 체득하지 못했는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 예. 예. 김소영 원장님? 예. 뭐 지금 다 보니까 뭐 네 분 다 김수성을 가진 분들이라 이게 다 그냥. 예. 저 부분이 안 가지. 예. 다 말씀을. 예, 성함을 다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대외 여건이 이제 물론 뭐 악재 속에서도 좀 뭐 호재는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경기 상황을 보면은 호재는 묻히고 악재만 좀 드러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된 상황입니다. 사실 들여다 보면은 뭐 호재가 일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이제 여러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되는 측면이 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들의 이제 정부가 이제 정책금리를 좀 인하를 하니까. 소위 말해, 금융비용이 조금 완화되는 효과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기업들이 체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이런 금리 인하 시기에는 수신금리는 잽싸게 내리고, 대출금리는, 여신금리는 잘 늦게 내리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체감하는 게 조금 더디게 나타나는 거 있고, 또 한편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범해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는 것은 그 직접 금융시장, 소위 말해 주식시장이라든가 회사채 시장을 통해서 싼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적다. 예. 아예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전부 다 이제 은행이나 차입을 해야 되니까. 간접시장으로 예. 가다 보니까 금융기업, 중소기업 입장에서 뭐 정부는 금리 낮추고 공급 늘렸다고 하는데도 체감으로 느끼는 그 그 금융시장 여건은 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예. 가장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를 좀 극복하는 게 결국은 이제 경기가 조금 더 좀 활성화돼야 되는 측면인데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그 세월호 사태 이후에 경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또 이번에 메르스 사태로 이제 이게 누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아주 그냥 심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은 묻혀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들을 조금 발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부가 뭐 새로운 역할이라는 게 아까 말한 내수시장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병행해서 예. 진행을 하면 효과가 좀 나타날 건데 아직은 그런 효과를 좀 느끼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정말 그 기준금리 이렇게 두 차례 내렸는데 뭔가 중소기업들은 전혀 그에 대해서 효과를 못 느끼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참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은경 무지막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 지금 우리 노동일 교수님께서 예. 호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호재 아닙니까? 이걸 했는데 네. 저는 이걸 호재보다는 착시효과라고 예.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 착시효과. 예. 왜냐하면 우선 유가가 내린 거는 그 원가 면에서는 유리한 면이 분명히 있죠. 근데 왜 그 유가가 내렸느냐를 추적을 해보면 예. 중국의 경기가 나빠졌기 때문이거든요. 네. 중국이 경기가 나빠지면서 자원 소비가 급격하게 줄기 때문에 사실은 석유뿐만 아니라 뭐 동가격이라든가 철광석 가격이라든가 모든 원자재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게 중국의 영향입니까? 그렇죠. 네. 지금 중국이 세계에서 자원 소비하는 게 제일 많으니까.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우리의 수출 시장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는 유가가 내렸어도 실제적으로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 기회가 사라지니까 동시에 네. 별로 효과를 못 봤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금리를 인하했다는 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사실은 그 여신금리도 인하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말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은 이 그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 그러니까 7에서 7, 8, 9, 10등급 되는 한계 기업들입니다. 예. 그 한계 기업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물적 그 담보를 담보가 없기 때문에. 대출할 수 없는 기업들을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대개 신용대출을 합니다. 예. 뭐 카드 돌려막기나 그런 걸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가산금리는 사실은 더 예전보다 올랐거든요. 예.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기준금리를 내렸다 하더라도 실제로 자금이 긴급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예. 전혀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습니까? 네. 정말 그런 것도 정말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급전을 써야 될 중소기업들에게는. 우리가 늘 디테일이 예.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있다라고 예. 얘기하는데 악마는 그냥 숨어있다고. 정부에서는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그 혜택을 본다거나 대상이 예. 되는가 누군가를 보면은 얘기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특히 중소기업 문제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요.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또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예. 이게 국제 유가 하락이라든지 기준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 경험으로 봤을 때 굉장히 호재입니다. 예, 뭐 삼저 호황 이런 이야기 할 때 예. 이렇게 보면요. 다만 저는 이제 이런 그 호재라고 저는 보는데요. 다만 이게 우리 아베노믹스에 상당히 피해가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우리가 일본 기업들이 아주 잘 나갈 때 우리 기업들이 힘듭니다. 대체로 일본 네, 기업들이 네. 못 나갈 때 한국 기업들이 잘 나갑니다. 경쟁 관계 왜 그러냐면 경쟁 관계고 예. 대체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 중국하고는 보완 관계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우리가 이런 뭐 호재가 있지만 우리 일본 제품하고 비교해 보면 한 30% 정도의 원가 격차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우리나라가 참 좀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전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아세안 시장입니다. 아세안 10개국 시장인데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은 무슨 뭐 우리 아시아 개발은행에서도 발표했고 KPMG 같은 데서 그렇게 발표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 의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난 네. 2005년 이후에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지속적으로 하락이 돼가지고 지금 IMF 정도 수준에 내려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통계로 보면 중국이 이 아세안 시장에서 최근 30% 수출 성장하고 있고요. 예. 일본이 20% 성장하고 있고요. 한국이 20%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의 취약성이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너무 내수 의존적이다 이런 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작년도 우리 국가통계인 기술통계조사에서도 한 13.6%에서 9.4%, 9.3%대로 해외 수출 비중이 떨어지고 있고요. 네. 게다가 가장 성장하고 있는 아시안 시장에 우리가 이 시장 성장 기회를 못 가지는 거, 이게 진짜 큰 문제거든. 이것은 저는 일본의 1995년도에 갈라파고스화가 대한민국의 예. 어떤 의도적이진 않지만 쇄국화가 좀 진행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네. 좀 풀 수 있는 어떤 아주 그 대책이 필요하다. 예. 일단 예.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으면 뭔가 이렇게 뭐 정부기관이라든지 그래서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예. 우리가 인맥 관리는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인맥 관리는 사실 잘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예. 성장하고 있는 아시안 시장을 좀 놓치고 있는 이 부분이 예. 굉장히 심각한 예. 문제가 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기자께서요. 예. 아. 이런 좀 뭐 어떻게 우리 저 김문겸 원부장께서는 착시효과라고 하셨고 김기상 교수께서는 호재가 맞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중소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 못하는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항시 이제 그런 동전의 앞뒤인데요. 예. 수출기업과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평가가 좀 달라지거든요. 예. 이게 뭐 수입기업들은 좋을 때는 수출기업들이 사실은 안 좋을 수 있고요. 그렇겠죠. 예. 예. 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업종별로 그다음에 업체별로 상당히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금리나 효과를 이제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까 김은경 원부지만님이 좀 말씀하셨듯이 그 불황으로 인해서 사실 중소기업들이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담보력도 떨어지고 그 신용도도 떨어져서 대충 보면 이제 가상금리가 많이 좀 붙고 있고요. 예, 예. 현장에서는 그 이야기는 이게 그 신용등급을 문제 삼아서 이제 가상금리를 붙이거나 대환대출을 사실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기존에 이제 그 이자율이 높았던 것을 돈을 1억 원을 자금을 빌렸는데 그 1억 원을 최근 들 이자가 떨어지니까 1억 원 다시 대출을 해서 네. 그전에 이자율이 높았던 것을 바꿔치려고 예. 하는데 이때도 이제 그 대환대출을 거부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대환대출이라는 예, 말씀인 예, 거죠. 대환대출을. 예. 그래서 예. 거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추가 담보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자가 최저 사상 최저 그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또 다른 담보를 준비해야 되는 예.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제 소상공인들인데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내수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 카드가 연체가 됩니다. 네. 그러면 신용등급 굉장히 떨어짐으로써 이게 이제 그 보통 보증을 하게 되면 80에서 90% 정도를 이제 보증을 서주는데 나머지 10에서 20% 정도에서 대출을 할 때 또 가상금리 또 붙이는 거거든요. 예. 이런 현상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은행들은 정부 대책이 아무리 나온다 그래도 기업의 신용등급이나 개인의 신용등급에 기반을 해서 예. 대출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은 그 체감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정말 어려움들이 현장에서 있군요. 하여튼 뭐 그런 걸 다 포함해서요. 뭐 금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대외 여건이라든지 뭐 대내적 문제라든지 이 여러 가지 환경이 참 불안한 상황이긴 하지만 뭐 조금이라도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뭐 일부 마무리 반응 조금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좀 현재 정부도 그렇고 또 중소기업 자신들도 그렇고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써야 할지 김사정 원장부터 조금 말씀해 주실까요?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결국은 아까 김기창 교수님도 말씀을 계셨는데 결국은 이제는 이제 그 경쟁력, 그 생산성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예. 이런 생산성도. 그 하드웨어적인 요소보다는 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 그러니까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납기, 품질, 뭐 디자인, 포장 이런 것 같이 이제 과거에 우리가 좀 놓치기 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하거나 예. 포장을 좀 바꾸거나 뭐 고급화하는 전략 같은 걸 추진해서 중소기업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도 또 그런 쪽의 정부 정책이 조금 앞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좀 지금 당장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경쟁의 강화 방안. 예, 김문겸 본부장께서는요? 뭐 저야 중소기업 규제를 개선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규제 개선. 네. 예,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네. 규제를 굉장히 중소기업에 맞도록 규제를 합리화하는 게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뭐 그 부분에서 이따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이라는 면에서는 또 후반부에 잠깐 또 얘기를 나눠보고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예, 김기찬 교수께서도요? 예. 저도 뭐 김세정 원장님 말씀하셨던 차별화 이쪽 편에 동의하고요. 예. 다만 이제 차별화가 일본과 중국과 어떻게 차별화해야 하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핵심으로 정리해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QCDRT 이렇게 퀄리티가 차별화가 돼야 되고요. 예. 코스트도 차별화가 돼야 되고요. 그 품질 네. 또 원가. 원가 예. 딜리버리. 납기, 뭐 납기, 예. 그다음에 반응의 속도, 이걸 리스폰시브니스, 예. 테크놀로지 이 다섯 가지인데 저는 이 다섯 가지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실 사람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제가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부산의 동신유압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세 네. 경영자가 하는 김병구 사장이 하는 건데 네, 너무 구체적인 말씀을 해서 좋은데 좋은 예. 말씀이겠죠? 예. 여기가 보니까 예. 사람을 키우면 예. 이게 살아납니다. 중소기업인데. 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어떻게 키워주느냐. 네. 이 사람을 키워주면 기술도 살아나고 품질도 살아나는데 우리 예. 중소기업가들이 그걸 좀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어떤 대책이냐. 오늘 어떻게 사람을 키웠습니까? 기업가 정신에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을 저는 좋은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 종업원의 사랑을 받는 중소기업이 가장 좋은 중소기업이다. 예. 그래서 종업원의 사랑을 받도록 하는 기업가들의 어떤 생각의 변화 이게 예. 저는 가장 좋은 대책이고 기업가 정신 대책이다. 이렇게 역시 생각합니다.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작은 기업을 경영하더라도 네. 예. 김영수 기자께서는 네, 그 지금 이제 대내 환경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악화되고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자체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첫 출발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예. 불공정성 문제를 좀 할 수 정부가 철저하게 개입을 할 필요가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런 거니 최근 들어서 대기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 모든 이익이 감소되는 부분을 협력업체들에게 좀 전가하는 양상들이 곳곳에서 좀 떠넘긴다는 거죠. 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이때 좋은 대책이 나온다 손치더라도 전혀 실효성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 대기업들에 대한 그 시장의 불공정성의 부분을 예. 최대한 그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한다면 상당히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 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KBS 공감 토론, 경희대 노동일 교수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KBS 일라디오 집중기획 내수를 살립시다 특집으로 중소기업의 현주소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가톨릭대 김기찬 교수, 숭실대 김문겸 교수,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원장, 내일신문 김영수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소기업에서 좋은 물건을 만들었다. 그럼 대기업에서 그 모델을 가지고 좀 더 좋게 업그레이드 해가 내버리면 중소기업이 다운돼버리죠. 왜냐면 자금이 모자라니까 못 따라가지. 대기업에 갈라큰 이유가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보장이 되고 하니까 중소기업은 작으니까 임금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 데를 선호를 안 하죠. 그럼 임금이 올려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협력업체를 늘리도록 정부에서 세제 지원을 해준다든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정부에서 마련해줘야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죠. 대기업 중심의 구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대지 혜택이나 개발비 보조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지 중소기업 혼자서는 힘들다고 생각하죠. 청소년들이 중소기업을 피하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일단 임금부터 많지 않고 어린 시절부터 인식이 1등 기업만 인정받고 하는 그런 풍토가 중소기업은 등한시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회사 구조가 아직도 상명하복의 구조가 만연해 있고 참신한 아이디어 있다 해도 그걸 독려하는 분위기라고 생각하기보다도 내가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결국 상사의 공으로 돌아가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놓는 애플이나 구글 같은 회사를 꿈꾸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앞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또 청취자분들이 주신 의견 소개하고 토론 계속하겠습니다. 문자로 주신 분 의견 소개합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3699번 쓰시는 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에게 기대고 낙수효과를 바라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을 면밀히 살펴서 산업구조를 바꾸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2390번 뒷자리 쓰시는 분, 우리나라 근로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횡포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좀 나서줬으면 합니다 하셨고요. 4698번 쓰시는 분, 가족과 함께 식품 관련 중소기업을 꾸려가고 있는데요.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일이 재미있지만 저희 회사의 이름을 걸고 물건을 팔 수 없는 현실이 속상합니다. 신제품이 나왔다고 마트나 편의점에 받아달라고 하면 PB 상품으로, 이건 자체 상품이겠죠? 마트 자체 상품으로 제작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도 상대적 박탈감만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따 후반부에 좀 짚어주시고요. 139번 쓰시는 분,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은 곳이 많아서 경기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경영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불안불안한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요. 중소기업 지원책이 퍼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용 안정을 통한 사회 안정 대책이라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콩으로 참여해주신 엄정섭 씨 의견입니다. 어려운 중소기업도 있지만 수익을 숨기고 탈세를 하는 것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렸다고 어렵다고 하는 기업들은 사업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이 어렵다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KBS 공감토론 오늘은 내수경제를 책임지는 한 축인 중소기업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 집중기획 내수를 살립시다. 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은 늘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본 그 시민들의 의견에서도 중소기업이 뭔가 새로운 모델 하나 만들어내면 그 대기업이 얼른 바꿔서 그것을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낸다든가 해서 결국 중소기업은 무너진다든가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뭐 납품 단가 인하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든가 중소기업이 또 어렵게 쌓은 기술을 또 뭐 빼앗는 사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고쳐야 할까요? 김문겸 원부장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정부나 또 이 동반성장위원회 등 여러 이런 그 기관들에서도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 이 불공정 거래 관행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관행이라고 할 정도로. 예. 그래서 최근 2년간 그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제조원가는 6.2% 상승한 반면에 네. 오히려 납품 단가는 오히려 1.4% 하락한 이러한 조사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큰 것은 지적하셨듯이 기술 유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실 기술 유출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서 예. 실제로 뭐 기술 스파이를 빼간다기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스카우트 형태로 해서 그 근로자가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는데 당연히 기술도 따라가고요. 예. 지금 계속 얘기하듯이 대기업의 조건이 좋으니까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는데 거기에 기술도 같이 따라가죠. 네. 고의적이라 아니라더라도 네, 네, 네. 그러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 문제는 정말로 관행으로 고치하게 됐는데 지금 동반성장위원회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근절되도록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사실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필요하면 정부에서 그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서 그런 불공정 행위는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좀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없애는데 최소한의 우리 사회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김기찬 교수께서는 이 뭐 대기업의 예.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예. 보고 계신가요? 저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공정 거래 관행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우리 뭐 김문겸 우리 오부즈만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기술 탈취 문제 이거 같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우리 블룸버그에서 평가한 대한민국은 창조경제 핵심 1등 국가더라고요. 평가해보면 1등 국가인데 예. 이 창조경제가 이제 꽃이 피려고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인데 대체로 이 기술 탈취 문제는 아까 이제 스파이처럼 이렇게 옛날 이 후진국형이 아니고 예. 저는 이 기술자를 이게 교묘하게 스카우트해가는 이 부분이 역시 인력 빼각이요. 인력 빼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만들었고요. 예. 또 우리 업무자반만 제도를 두고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대기업들이 이런 어떤 의식의 변화를 해주지 않으면 정말 예. 이게 언젠가는 옛날에 분노의 포도처럼 정말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다. 예. 세 가지를 어떻게 작동을 시켜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없애줘야 우리 중소기업들이 마음 놓고 기술 혁신하고 신제품을 한번 시장에 내놓고 이렇게 할 텐데 예. 이 부분은 아주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숙제만 던져주셨는데 김수정 원장께서 숙제를 좀 풀어주셔야겠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뭐 사실 이 그 대중소기업 간의 관계를 사실은 동고동락이 가능한 관계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 협력 중소기업들 얘기는 동고는 있는데 동락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울 때는 야 허리띠 졸라 매자 위기에 같이 동참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면 납품 단가를 인하해달라 예, 그러고 예. 경기가 좋아지면 그 보상이 대기업한테 집중이 되고 대기업들은 뭐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고 자랑을 하고 예. 협력 기업들은 뭐 정말 과실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이 동고 동락이 불가능한 그. 이 경제 구조가 결국은 이 고착화되면 될수록 중소기업들의 설당이 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사실은 경기가 어려울 때 뭐 협력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경기 뭐 어려움을 극복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예. 그렇다면은 경기가 좀 나아지고 여건이 좋아지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들한테도 가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그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법 이전에 어떤 그 기업 그 상도위에 관련된 기업 윤리에 관련된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떤 뭐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 예. 그 김영수 기자께서 현장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내용들을. 이게 좀 각종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은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다고 예. 생각합니다. 늘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관행이라고 표현되듯이 왜 지속이 되는가. 이것은 결국에는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이게 법을 어겨도 뭐 이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예. 이게 누구 하나 그것에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속적인 관행이 되는 거죠. 예. 실제로 보면 예를 들면 여기서 또 하나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가 상당히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오히려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너무 대기업 편에 서 있다고 많이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단적인 예를 들면 최근에 만들어진 중소기업청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만들어졌던 기술보호법,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인데요. 예. 이때 이 굉장히 좋은 법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반대했던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을 극복을 결국은 해내서 법을 완성을 시켰는데요. 네. 정부 부처부터 중소기업들의 좋은 제도들을 계속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극복할 수 중소기업청과 중소민간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향이 적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벽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야말로 부처간 칸막이를 얘기하시는 예, 거네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가 이번 해결하겠다는 나름 의지를 표명을 하고 이런 페널티를 강화하지 않는 이상은 예. 이 관행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중소기업들의 입장이기도 하고 취재에서 느껴졌던 심정입니다. 예, 예. 제가 거기다 잠깐만 하나만 더 붙일게요. 예, 온부즈만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까 잠깐만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소기업인들이 느끼는 손톱 밑에 가시를 뽑겠다고까지 강력하게 네.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무슨 뭐 이런 그 법을 반대하는 부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그거는 손톱 밑 가시하고는 조금 틀린 얘기죠. 규제개혁이지만 물론 이제 어떤 뭐 그만큼 의지를 표명하신 거겠죠. 예. 근데 지금 그러한 부처들은 예. 뭐 말은 하기는 좀 그렇지만 왜 그렇게 부처를 하냐면은 중소기업을 뭐 나쁘게 하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 예.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 굳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면서 우리 자체 기술보다는 외국의 기술을 음으로 양으로 사실은 베끼기도 하고 예. 많이 카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예. 또는 특허에 대한 이러한 법률들이 사실은 빠져나갈 구멍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 음으로 양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강화를 하면은 오히려 우리 산업에 저해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고의 전환과 법체계가 정비가 안 되면은 사실은 이러한 관행은 상당 부분 계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예, 예.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뭐 문화를 고쳐가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정부가 이제 뭐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중소기업에게 대기업이 보복할 경우에 그 대기업이 정부 사업에 입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건데 어떻습니까? 이런 제도 도입되면 뭐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이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사라질 수 있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김태종 원장님. 예, 예. 그동안에 이제 그 대중소기업 거래 관계에서 그 사실 현장에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갔는데도 신고하는 사례가 별로 없었고 예. 신고하는 사례가 없다 보니까 처벌하는 사례도 별로 없었고 설사 신고가 되더라도 뭐 어떤 기막힌 방법으로 신고자를 찾아내서 보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보복의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보복을 입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보복을 금지하는 방법은 그 입증 책임의 전환을 통해서 대기업이 이게 보복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게 만들면 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예. 중소기업한테 이걸 보복이라고 입증하라고 하면 그 입증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예. 만약에 대기업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리는 그런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예. 뭐 그게 뭐 3배가 됐든 10배가 됐든 그에 상응하는 그런 그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해야만이 그 불법 행위로 벌어들인 이익보다 이 벌금이나 벌칙금이 훨씬 많아야 예. 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통해서 정부 입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어떤 피해 규모를 좀 보복을 하는 기업들이 당하는 예. 손해를 좀 크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좀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신고의 어떤 익명성을 좀 보장한다거나 예.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더라도 정황만 있으면은 중소기업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나서서 조사를 하고 그 보복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대기업한테 지우면은 상당 부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예, 역시 불공정행위를 뭐 많이 신고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어떤 제도를 만든다 그런 말씀이겠죠. 네. 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포함해서 김기찬 교수님께서는 예, 이게 이제 결국 정부의 의지를 이제 확실히 보여주는 건데요. 예. 사실 우리가 이제 부패와의 전쟁을 하지만 사실 부패와의 전쟁도 지속적으로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건데 한 6개월 정도 하고 또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체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또 경제가 또 나빠지다 보면 또 이게 허지부지 되면서 이런 나타나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예. 이게 사실 국가 경제의 성숙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우리 김문겸 우리 옴부즈만처럼 이런 분들께서 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주고 또 국민들도 아까 고발도 하고 국민과 이런 제도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을 때 이런 걸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예. 김영수 기자 먼저 말씀 듣고 우리 김문경 홍무지만께서 이 문제를 종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김영수 기자. 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고민하고 도입하게 된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이제 신고계, 불공정을 자유롭게 신고하도록 하게끔 만들기 위한 배경을 예, 갖고 있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지금 대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상생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벌점이 5점이 돼야만이 그 정부 입찰 참여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위반을 하면 1점, 2점 이렇게 좀 벌점을 매기는데요. 네. 이게 감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기업이 어떤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또 1점이 감점이 됩니다. 네. 그래서 5점을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5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 대기업들에게 정확히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벌점을 받아도 그걸 감해주는 예, 제도가 있다. 제도가 있기 네.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 황당한 거거든요. 예, 예. 따라서 이거 그래서 원스테이 아웃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위법을 하게 되면 그 보복했던 게 확인이 되어지면 그 5점을 벌점을 주는 겁니다. 예, 한 바로 1회에, 한 바로, 번에. 예. 예. 그렇게 되면 5점 벌점을 받으면 상세법에 의해서 정부 모든 입찰에 참가가 제한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 이야기는 뭔 거니? 이 제도 자체가 너무 빠져나갈 구멍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의 제도가.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 문제가 등장이 됐고, 실효성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방안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은 왜 나왔는가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게 확정이 된 건 아니죠. 시행이 된 건 아니고, 추진하겠다는 예, 거죠. 추진하고 있는 거죠. 추진하겠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채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네, 네. 네 그런 네. 상황이 지금 접혀 있습니다. 예, 이건 또, 김문교 문부심한께서 돌파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예. 지금 이러한 이제 안이 지금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정부가 뭐를 하나 하려고 한다면 이미 이러한 모든 법령이나 규제에는 이미 기득권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반대하고 어려워지는 게 예.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꺼낸 대한항공 사건을 보면 거기에 그 피해를 당했던 승무원이 굉장히 용기 있게 소송을 제기하고 이러는 거 우리가 본다고요. 예, 문제를 공개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의 근거는 뭐냐면 그게 대중들한테 공개됐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생길 적에 일반 대중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법령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것들이 적극적으로 일반 국민들한테 공표되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도 디자인해서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뭐랑 그럼 우리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행태적인 이런 관행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지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규제 개선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김기찬 교수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대개 이벤트성으로 합니다. 네. 요번에 무슨 대책회의, 무슨 대책, 이래가지고 대책회의로 합니다. 그러면. 예. 거기서 보고하고. 그렇죠. 예. 거기에 그때의 입맛에 맞는 것만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이 300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들한테는 별 각종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상시적으로 덤벼들지 않으면. 예. 사실은 아무리 해결을 하더라도 또 그보다 더 많은 수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예. 중소기업들은 느끼지 못하는 거고 국민들은 체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옴부즈만이라는 직함을 맡고 있지만 예. 우리나라는 지금 중소기업 옴부즈만만 법적으로 지금 보장되는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예. 외국의 경우를 보면 모든 부문에 옴부즈만 제도가 있습니다. 각종 부문에 예. 모든 부처에 다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시적으로 정부의 여러 가지 이런 비합리적인 행태나 이런 규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발굴 개선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우리도 그런 시스템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정말 상시적이고 끈질긴 꾸준한 그런 실천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시행 5년을 맞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속된 말로 이제 문어발식 대기업의 확장을 막기 위한 제도라 그럽니다. 과거에는 뭐 어떻겠습니까? 이게 적합업종이 아니고 고유업종이라는 게 있었죠. 이제 계획이 폐지되고 이제 적합업종 제도가 생겼는데 그동안의 시행 상황 어떻게 평가하신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숙 기자께서 먼저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어떤 지금까지 평가. 아마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돼서는 여기 참석하신 김세정 원장님이 가장 깊이 알고 계실 걸로 그렇습니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니 처음부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실무위원으로서 활동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 가장 많이 하실 텐데요. 이제 저희들 5년을 보면 사실 이제 이 동반 성장의 사회적 그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그 이후로 사실 좀 점점 약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있고 저희들이 취재를 하면서도 많이 좀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이 동반 성장이 지금까지 적합업종이 됐던 것은 그 동반 위에서 가장 활동할 게 두 개거든요. 적합업종과 동반 성장 지수를 했던 겁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적합업종이 상당히 뭐 대기업들의 많은 논란도 있었고요. 갈등도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가장 취재하면서 느꼈던 것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그냥 없더라는 겁니다. 네, 네. 이 예전 같으면은 이 그 정부가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했을 법한데 지금까지 뭐 업종별로 품목별로 적합업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이 중소기업 데이터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나 예. 여러모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고요. 예. 또 하나는 대기업들은 나름 철저하게 준비를 해오죠. 그리고 돈 각자의 연구소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많은 준비들을 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없으니까 또 하나는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어떤 그 결집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도 사실상 여러 측면에서 좀 약화됐던 것도 좀 드러났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하지만 이런 적합업종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듯이 이제 동반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아마 처음으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논의가 됐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예.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가장 많이 아신다고 평가하는 우리 김재정 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셔야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된 게 2010년 소위 말해 이제 9.29 대책의 예. 일환으로 이제 도입됐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고용업종이 2006년에 이제 폐지가 됩니다. 예. 폐지한 지 한 4년쯤 지나서 보니까 그 고유업종에 이제 대기업들이 진입이 굉장히 많아서 예. 이 대규모 자본 가지고 이 섬에 기술 문턱도 낮고 규모의 경제가 금방 나타나는 업종에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면 그 예, 시장을 예. 거의 초토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이제 이른바 9.29 대책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좀, 하면 좋겠다는 업종들을 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겠다. 그래서 예. 이제 여러 가지 뭐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논의도 좀 많이 하면서 아, 이런 업종은 중소기업이 하는 게 맞겠다. 예를 들어서 뭐 동네 빵집부터 시작해서 뭐 어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업종들은 대기업이 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이 하는 게 적합하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업종을 신청을 받아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했는데 이제 한 3년, 뭐 5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 제도에 좀 불편한 대기업들이 이제 소위 말해 역습이 시작된 거죠. 네. 그래서 뭐 온갖 이제 아까 말한 통계를 들이대면서 이 고유 적합업종이 제2의 고유업종이고 네. 뭐 시장을 상당히 왜곡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굉장히 부각을 좀 많이 시킨 네. 측면이 좀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그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또 그런 의미에서 동반성장 문화는 조금 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저희들이 한 가지 경계해야 할 부분은 이 제도에 이제 안주하려는 기업들을 조금 속아내는 노력은 좀 필요하겠다. 예. 그래서 예. 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자구 노력 그다음에 필요하겠죠. 이 제도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고 확산할 수 있는 대기업들의 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김기찬 교수께서는 이 적합업종 제도라는 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금까지 시행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예, 사실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 정책 중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합의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런 정책은 아마 세계 유례가 없는 아마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대기업들이 구조적으로 이제 문어발식 확장을 해왔던 부분들을 막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좋은 정책일수록 저는 초기의 뜻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우리 김세정 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결국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이런 제도에 안주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피해는 기업 스스로한테 돌아갑니다. 예, 예.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왜 사실 일본이나 중국에 가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술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술이 왜 우리나라에 좋은 술이 없을까? 네. 대체로 이제 자도주라는 제도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예. 각 도마다 저 이제 지정된 소주를 하나 정해놓고 있는 거죠. 지금은 없어지지 않았나요? 네,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런 혁신을 막는 막아냈던 이런 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혁신과 공정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균형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이제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졸업제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져야 될 원칙이다. 또다시 지정이 되더라도 일단 졸업은 시키고 다시 또 지정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는 과정에서 문어발식 문제도 해결되고 중소기업의 어떤 제도에 안주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없앨 수 있고 예.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좀 제도적 운영을 통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예. 김문규 문무지만께서는 예, 중소기업 적합업 지금 얘기한 것들을 예, 보면 실제적으로 제도적으로는 3년하고 한 번의 재지정을 통하고 그다음에 졸업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가지고 흔드는 게 대기업에서 흔드는 게 이걸로 인해서 뭐 소비자의 후생이 저하되고 이런 여러 가지 논리를 많이 갖다 댑니다. 주로 어떤 분야에서 대기업이 진출하고 싶어 하나요?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운데. 뭐 일반적으로 유통 부분 같은 데는 유통 부분에서. 거의 진출하고 싶어 하죠. 예. 뭐 과도할 정도로. 예. 그런데 그리고 그런 면에서 뭐 일부에서는 뭐 적합업종 제도가 별로 실효성이 없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키우지 않는다 등등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예. 궁극적으로 우리 적합업종 제도가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은 뭐냐면 상생 문화의 정착입니다. 예. 그러니까 업종의 보호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상생 문화의 정착이에요. 근데 문화라 함은 서로 알아서 안 한다는 건데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적합업종 제도는 어느 면에서는 그래서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문화로 정착 될 때까지는 정말로 쭉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같은 대기업과의 그런 경쟁 관계에 있어서는요. 근데 저는 이제 예. 좀 예. 하나 김기찬 좀 교수께서 한다면 하나 더 붙이면 예. 사실 우리 이 FTA를 통해서 이제 국경이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네. 결국 이게 이제 우리 국내 상생이라는 건 존재하지만 글로벌 상생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거든요. 특히 예. 최근에 보면 이 저 중국 기업들의 이 국내 그 제품 유입이 과거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그럼요. 예, 가속화되고 예. 있기 때문에 네. 중소기업들을 안전판으로 키우는 것은 좀 어려워지지 않느냐. 그렇다면 더 경쟁력을 키워주도록 함으로써 예. 우리 그 기업들이 잘 크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완되어야 예, 될까 예. 뭐 근본적으로 역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중소기업 정책에 중소기업 관련된 정책, 정부 정책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해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뭐 13조 6천억 원가량이 집행됐다고 하는데 뭐 그다지 그렇게 큰 효과가 있지 않, 없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이제 아까 이제 언급한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중소기업인들이 느끼는 손톱 밑에 가시를 뽑겠다. 이게 이제 규제개혁 정책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 또 노동시장 개혁이 특히 이제 중소기업 중심으로 좀 전환이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분야에 있어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우리 이제 김수정 원장께서 먼저. 예, 뭐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아마 상당히 다양하고 또 그 지원 규모나 뭐 지원 수단에서도 굉장히 좀 잘 정비된 나라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나라가 평가 네, 그렇게 됐습니까? 뭐 되게 외국에서 보면은 예. 중소기업 지원 제도가 잘 정비된 나라의 하나로 좀 인식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또 그런 평가도 있는 반면에 또 이제 박하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퍼주기 지원이다 뭐 묻지마 지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한 가지 좀 놀라운 제도를 지금 변화를 시키고 있는 것 중에 3년 전부터 중소기업 통합 관리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 지원 이력 전체를 좀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재는 좀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좀 3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올 연말까지 끝나게 되면은 그동안에 지원받은 이력들이 이제 다 관리가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면 네. 중복 지원 좀 막아낼 수 있고 속아낼 수가 있고요. 예. 어느 특정 분야나 특정 기업에 쏠림 현상 같은 것도 좀 속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를 좀 만들어서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반드시 필요한 기업들한테 지원이 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제도들이 조금 더 정비가 되면은 앞으로 뭐 중복 지원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고 쏠림 지원 현상도 해소할 수 있고 또 정책에 오랫동안 안주하는 기업들을 속아내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이제 김영수 기자 말씀하실 때 중소기업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데이터가 충분해야 역시 정책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네, 참고로 저희가 예. 5년간의 그 자금 지원이나 R&D 지원 효과에 한 180만 건 정도를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기업이 어떤 분야, 어떤 업종이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예, 예. 또 기업 규모별로 또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가 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예. 예,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도 좀 기여할 거로 보고 아까 그 김기창 교수님도 말씀 여러분 얘기한 것처럼 정책에 안주하는 기업들을 좀 속아내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기창 교수께서도요. 예. 예. 뭐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의 뭐 의지로 보면 뭐 확실히 A입니다. 다른 의지도 있는데 예. 저는 이제 방법으로 가면 좀 몇 가지 좀 캐스트는 있는데요. 예. 사실 중소기업 정책이라는 게 돈 정책, 기술 정책, 사람 정책 이렇게 기본적으로 투입 정책이 중심인데요. 예. 우리나라 1980년대, 1990년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을 때만 하더라도 기업이 창업을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논에 모를 심고 나면 물만 주면 이게 우리 이 기원이 따뜻하고했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정책은 마중물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진흥공단 같은 경우가 금융을 넣어주면 기업들이 막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경제성장률이 한 2%대가 떨어지면 아무리 투입을 하더라도 이런 뭐가 자라지 않습니다. 예.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가장 큰 숙제인데요. 예. 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에서 가장 부족한 정책이 시장 정책입니다. 대체로 시장 정책이라는 것은 기업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글로벌 성장하는 시장을 못 보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 시장 중소기업의 시장 실패는 굉장히 그 중소 우리 국민들한테 미치는 효과가 피가 크거든요. 예, 예. 저는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갈라파고스가 심각합니다. 예, 글로벌로 눈을 돌려야 된다. 글로벌 예. 특히 성장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이 7% 이상 되는 나라에 가면 기업들이 곱하기 2.5, 한 15% 정도 성장할 수가 예,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처럼 한 3% 성장하면 곱하기 2.5, 잘하면 7%까지 성장밖에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우리 기업들을 해외로 유도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예, 예, 예. 김영수 기자께서는요? 사실 중소기업 정책은 너무나 많아서요. 예. 각 부처별로 다 흩어져 있고요. 이게 이제 아까 그 김재정 의원님께 말씀하셨듯이 서서히 이제 그 정책들을 모아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이 사실은 만들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책이 너무나 그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정책의 효과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타이밍과 규모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으면 사실 정책의 효과가 사실 나타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정책이라는 게 단시간에 성과가 나타나기도 쉽지 않고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필요는 있지만 어차피 받을 중소기업들은 지원을 요구하는 중소기업들은 많고 정부의 자금은 한계가 있고 괜히 이러다 보니까 항상 혼란스럽고 계속 조건이 바뀌고 그다음에 이 청장이 바뀌고 그러면서 방점이 달라지면서 예. 달라지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은 이제 항상 정부 정책이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 혼선이 왔다 갔다 하게 그런 경우가 됐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정책을 활용하는 사람 기업만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이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정부 정책을 받아서 그 속된 이야기로 그 링게르 약기운으로 살아가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예, 예. 실제 정부 정책을 받음으로써 이게 하나의 이 성장하는 그리고 그것이 성과가 보여지는 기업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박을 나는 기업이 나와줘야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고 희망이 있으면서 창업도 이루어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좀 분명히 정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이밍과 규모가 동시에 따라가줬으면 좋겠다. 예. 백화점식 지원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에 따른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김문경 문부장께서. 사실은 지금 세 분 우리 대담자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예. 그러니까 지금 다 얘기한 얘기가 그 얘기죠. 중소기업의 정책이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그 복잡해서 오히려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알고 실효성도 없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 중소기업 정책은 산업정책 플러스 사회안전망 정책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예, 예. 아까 어떤 분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기업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것과 동시에 망하지 않게 보호해야지 되고 살려야 되는 그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다양한 정책이 생기게 되며 예. 또 정책끼리의 서로 그 충돌을 하게 됩니다. 예. 한쪽에서는 키워야지 되는데 한쪽에서는 비효율적인 부분에 자원을 배분해서 기업을 그냥 보호해야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정책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그 어려운 정책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경제 상황이나 우리의 발전 방향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경중을 둬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선택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국가가 좀 과감하게 결단을 내서 정말 스케일업이냐 선택과 집중이냐 아니면 창업기업이냐 아니면 기존 전통적인 시장이냐 이런 것들은 단언을 내려서 집행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 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열띤 토론으로 새로운 내일을 그립니다. KBS 공감 토론. 경희대 노동일 교수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네, KBS 공감토론 오늘 함께하시는 패널분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세계 중소기업 학회장인 가톨릭대 경영학부 김기찬 교수, 김문겸 중소기업 원부지만,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원장, 내일신문 김형수 중소기업 전문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토론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서 톤을 정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또 정부에게 제언할 내용 정리 말씀으로 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기찬 교수께서 먼저 부탁합니다. 예, 사실 이 메르스 문제가 이제 중소기업의 어떤 위기를 새롭게 부각시키는 건 사실이지만 좀 더 구조적인 중소기업의 문제가 있다. 저는 그 구조적인 문제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3% 이하로 떨어지면 저성장, 저투자로 인해서 생기는 악순환이 심각해질 거다.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저는 글로벌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이 전체 매출액 100 중에서 이제는 한 10%만 사실 수출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한 20%, 30%를 올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문제가 좀 더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좀 시장 정책, 글로벌 정책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예, 역시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김문겸 중소기업 원부지만님, 예, 마무리 예. 발언 부탁합니다. 중소기업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는 원칙을 좀 확고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한테는 최대의 자유를 주고 정부는 최소의 지원을 하며 중소기업이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데 정책의 주안점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 박근혜 정부는 기업을 지원 정책보다는 그동안 소홀했던 규제 개선을 통해서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데 진력을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단 보여주기식보다는 파급 효과가 큰 뿌리가 깊고 어려운 규제를 과감하게 좀 더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분 좀 뭐 직접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예,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예, 그런 말씀이시고요. 예,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원장님의 마무리 발언 부탁합니다. 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리스크 분담 체계를 좀 구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들은 뭐 어려울 때마다 중소기업한테 이 소위 말해 동고를 요구하지만 동락이 없는 구조가 지금은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동고동락이 가능한 리스크 분담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영수 기자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네. 그 중소기업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공정위와 특허청을 상당히 많이 미워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정부가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부는 공정한 심판관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정부가 중소기업들 이야기되는 경제 3불이라고 하는 뭐 불균형, 불공정, 불합리 부분을 정부가 나서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좋은 기업인 이런 기업이라고 하는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예. 그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이루어지는 게 올바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문자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조금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독일에 계신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저 중요해서 읽어드리는데요. 독일은 기초산업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3대, 4대에 걸쳐 경영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독일엔 대학에 가야 성공한다는 분위기가 없어서 어릴 때부터 직업 교육을 받고 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것이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죠. 예. 또 2172번 쓰시는 청취자분, 유통구조 대부분을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정부가 판로 개발에 힘을 기울여서 중소기업들이 좋은 물건을 팔 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하셨고요. 0121번 쓰시는 청취자분,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대기업들이 자금력을 이용해 가격을 교란시키는 행위도 막아야 합니다 하셨고요. 1019번 쓰시는 분, 대기업 상호 출자를 제한해서 문어발식 확장을 막아야 합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은 중소기업을 어렵게 합니다 하셨고요.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경기 부진과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수를 짚어보고 내수경제를 지탱한 한 축인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세계 중소기업 학회장인 가톨릭대 경영학부 김기찬 교수, 김문겸 중소기업 원부지만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원장, 내일신문 김형수 중소기업 전문기자, 오늘 고견 나누신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프로그램 예고해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내일은 직격 인터뷰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을 초대합니다. 새누리당의 새로운 원내대표 체제와 향후 당청관계 전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향후 추경 편성 협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 20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공감토론 진행의 노동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